Blackpink in your area. Blackpink in your area. Being a bad girl, I know I am. And I'm so hot, I need a fan. I don't want a boy, I need a man. Click, clack, bada bing, bada boom. When it bop, chime in, won't deny, bada boom. Could you ask her? No, you got it, oh. With the 남자들의 코피가 팡, 팡, 팡. 팡, 팡, 바라, 바라, 팡, 팡, 팡. 지금 날 위해 쭉 배를 짠, 짠, 짠. Hands up. 내 손에 바라 full of 흔히 니가 말로 만졌던 게가 나야, Jenny. 춤추는 불빛이 내가 타고 도네. Back to the pink, 어디서든 특별해. Oh, yes. 쳐다보던 물 gonna wanna dance. Like, 따라라라란단, 따라라라란단, 부르던 밤. 좋아. 이 분위기가 좋아. 좋아. 난 지금 네가 좋아. 정말 반했어. 오늘 밤 널 춤추고 싶어. 붐바야. Don't know. 속에 너가 있나 봐. 너가 있나 봐. 빛 속에 들어 있나 봐. 들어 있나 봐. Don't stop, get it, get it. Get it, get it, don't stop, get it, get it. Get it, get it, don't stop, get it, get it. Get it, get it, don't stop, get it, don't stop, get it, get it, get it. Go crazy. 어느새 모두 쳐다보지 우리 우리 같은 애를 처음 보는지 신기한 눈으로 우리 무리 쳐다보지만 우리 싫지 않지 좀 더 흔들어 보여줘봐 몸을 덮으러 준비됐나 더 crazy girl 더 crazy boy 우리가 누군지 말해줄까 우린 born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 우린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 이제 몰라 나도 내가 두려워 하지만 몸이 가만있질 않아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랬대 엄마도 어이없으셨대 엄마도 어이없으셨대 엄마도 어이없으셨대 엄마도 어이없으셨대 소리 질러 그저 너니 빠른 말 다른 말 필요 없이 내 같으면 그래 쿨한 척 할 거면 차라리 면전에다 욕을 해 진짜 솔직해져봐 쿨한 게 뭔데 쿨에게만 하는 게 내가 볼 때는 더 못된 것 같아 막말 듣고 기분 나쁜 건 당연한 일인데 쿨하지 못해 나쁜 사람 됐네 Why 솔직해져봐 내 말 틀린 거 하나 없는 말이지 나 Why you always try to be cool I'm sick of being cool Money and fame 날 위해 원하는 게 있다면 난 다 가질 거야 원해도 돼 더 고라프게 너 뭘 고민을 해 네가 내게 준 만큼 나도 날 줄 거야 톡톡 사이다 flow 해보는 만한지 너와 내 가위바위보 할 거면 제대로 하지 나 딴소리 나네 내 걱정 따위 집어 전혀 할 거나 해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이제 확실하게 알겠니 이게 너와 내 차이야 남들이 뭔데 내가 눈치를 봐야 해 결과와 대가 다 내가 봤는데 yes. 그러니 난 내 마음대로 왜 남 탓할 시간은 아닌 목을 죄일래 그러니 걱정하는 척은 그만뒀어 니네 생각과 다르게 난 준비돼 있어 네가 안 될 거라고 말하던 그들에게 거참 미안하게 됐어 진리였지 나의 손가락질 하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내게 전할 거니 떠는 시간 낭비 하지만 너 아니어도 내 폰 이미 과부하 It's so cool like supposed to be Money and fame 날 위해 원하는 게 있다면 난 다 가질 거야 원해도 돼 더 고라프게 너 뭘 고민을 해 네가 내게 준 만큼 나도 날 줄 거야 톡톡 사이다 flow 해보는 만한지 너와 내 가위바위보 할 거면 제대로 하지 나 딴소리 나네 내 걱정 따위 집어 전혀 할 거나 해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이제 확실하게 알겠니 이게 너와 내 차이야 눈치 따윈 보지 않아 할 말은 해 할 거면 제대로 하지 왜 딴소리 해 뭘 좀 말해야지 뭘 더 할 거 아냐 손톱 물어뜯는 너 말이야 너 눈치 따윈 보지 않아 할 말은 해 할 거면 제대로 하지 왜 딴소리 해 걔 yeah, 집에 가서 shit's gone 분명 오늘 밤 넌 꾸게 될 거야 예지 뭐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모두 다 따라서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now Let's do it Let's do it Let's do it 모두 날 따라서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Just do it now 이슈 제조기라 불러서 어디 가도 분위기가 higher 비행기 밖은 너무 시끄러워 quiet 내 문은 everybody knows it 하지만 아직 배불러 hungry 어떤 일에도 기죽지 않아 이거는 단어로 뼈여패기 나 한 번 뜨면 게임 다 정이 돼 원하는 거 전부 다 갖게 돼 물 차는 법을 알아 난 오늘도 할 일에 하루 캐리 해 Let's fly again, fly again, fly again I got this right 내일 일은 걱정 마 오늘은 내가 오직 널 하루 캐리 해 하루 캐리 해 Let it go, let it go now 게임에서 진 적이 없어 매번 끝장을 봐 패션이 넘쳐 거품이 살짝 긴 우리 노는 데는 안 지나 실력 있는 갬블러 분위기 패스워드 아이디는 저장 많은 사람 오늘도 날 불러 무대가 끝나고 다시 비행기로 구름보다 편한 침대가 없어 나 한 번 뜨면 게임 다 정리돼 원하는 걸 전부 다 갖게 돼 불타는 버블 알아 난 오늘도 할 일에 하루 캐리해 Let's fly again, fly again I got this right 내일 일은 걱정 마 오늘은 내가 오직 널 하루 캐리해 하던 대로 해 yeah. 아무 상관 말고 될 대로 되라 그래 yeah. 어둠 속에 환한 빛이 되요 boy I just wanna blow your mind I just wanna show my mind How carry head Hard carry head Yeah. talk. 어디 변 Mr. Family on the floor. 불지겨봐 열기를 식혀줄게. 불만이 가득 찬 것도 화끈하게. 저 사람의 소리에 느끼는 내 기분은 말썽 빼는 척은 곤란해. 미지근한 분위기는 no thanks. 흔들리는 내 달궈진 백신 태운 뒤 빈틈없이 we get lit. Hands up if you're feeling the vibe now. One step, two steps. 오늘 밤 너와 나 모두 다 빠져들지. 언제든 달려가 소방차. You can call me. 몸을 움직여 빗길 out. 리듬 느끼는 대로 흔들어. 뜨거워지는 순간 크게 소리쳐. Fire truck. 비엔나 where everywhere 부르기만 하면 돼. Look at look at now 그냥 불장난 같아. Bling 나만 나타나. Just bling for me 시원하게 네 화를 불어줄 테니. Just hold up 작품 날 밀면 다 to get higher. 열기 맞춰 와켓처럼 뜨거워. 이건 가는 폭발하기 10초 전. Hands up if you're feeling the vibe now. One step, two steps. 더 있다 네 음악 네 맘 봐 불태우지. 외쳐봐 소방차 어디든 달려가지. Maximum으로 흔들어 리듬에 맞춰 흔들어. 전율 느끼는 순간 크게 소리쳐. Fire truck. 멈추지 마 밤이 새도록. 내 손으로 turn it up. 내 손으로 turn it up. Alright 이 음악 속에 모든 걸 던져. This my party people. 사방차 사방차 사방차 싶네. 근데 내 번호가 스팸인지 다들 심해. 접 청춘의 베개 나는 신네. 안 되겠어 에이. 오늘의 기간은 아침에 다 불러봐라 봐도 넓고 싶은 멋쟁이들. 돈이 없는 겁쟁이는 내 지갑을 믿고 와라. 후! 차는 내비두고 와. 두 발로 왔다가 내 발로 뛰어가. 뚜두비두 다뜨닥. Let's make a fire fight for that. 주저 말고 다가가. 두두두 그냥 가슴에 한 번. 못하는 밤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어. 연락도 변하면 오소 아무나 다 섞여. 너무 아쉬워 tonight. 시간이 없으니까 비밀을 만들자고 해가 뜨기 전에 불러내 누구든 okay. 놓칠까봐 심장 펌핑. 나 멈추는 전부 저리 오늘 밤에 놓고 싶어 정신. 네 친구도 불러 내 친구랑 뭐 무료 만들어보자 이 밤에 동물 원. 남의 눈치 보는 널 보 아하니 덩그러니 남는 건 너 only one. 밤새 어차피 지금 자든 이따 자든 내일 아침은 박세 코앞이 뚫어질 때까지 컴백. 못하는 밤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어. 연락도 려나면 노소 아무나 다 속여. 너무 아쉬워 tonight. 시간이 없으니까 비밀을 만들자고 해가 뜨기 전에 불러내 누구든 okay. 빨리 전화해. 빨리 전화해. 너 아닌 애한테 맞출 거야. 미로소 잠금 해체 010다 맨 뭐야. 작별 인사는 지금 말고 내일에 난 너랑 밤새 거야. Tonight. Hey! 2016 LT presents See, I beat to the way with the best just run away. See, I beat to the way. We gonna rock, show you my way. See, I beat to the way. Better than diva, no, I'm getting diva. Wooder than diva. We the top, we the top, top, top, top, top, top, top, top. Girls. Number one, who's reggae number one? 눈은 뜨고 읽어져진 내 힘 뿔건 남자. I'm on fire, 나 소방가처럼 날 쫓지 치열하게 미안해 못 잡아 불길하지 일컷 Look at me now 준비물 챙겨줘봐 숟가락 내가 떠먹여줘 향이만 벌려 payment I don't ask more but I move for let's got it payment 공은 내 손을 떠나도 절대 게임에서 손 안 떼 누가 날 막아 시간도, 나를 막을 수 없는데 난 저 림을 향해 쏘지만 내 골은 더 높죠 점수보다 내가 끝까지 오르는 게 목표 버서비터 버서비터 누가 뭐라고 믿어 네 자신 흘려왔던 다워 If you wanna win number one thing, don't you ever look down, boy. 앞만 보며 달려왔지 뒤는 절대 안 봐. 머저리들은 말만 많아 내 자리를 넘봐. 커버 1년이면 사라질 놈들 플러터. 실패 없는 shot, boy. Remember, boy. Remember. 공은 내 손을 떠나도 절대 게임에서 손 안 들. 누가 날 막아 시간도, 나를 막을 수 없는데. 난 저 림을 향해 쏘지만 내 골은 더 높죠. 점수보다 내가 끝까지 오르는 게 목표. 버서 비터, 버서 비터, 버서 비터, 버서 비터, 버서 버서 비터, 버서 비터, 버서 버서 버서 버서 버서 비터, 버서 버서 비터, 버서 비터, 버서 버서 버서 버서. 4, 3, 2, 1. Bang number number one. Greg number one. 4, 3, 2, 1. 실패 없는 shot, boy. Remember. 4, 3, 2, 1. Bang number number one. Greg number one. 4, 3, 2, 1. 실패 없는 shot. Buzzer beater. Buzzer beater. Bang number number one. Yo, yo, yo, this is Colin Hall and M. Tyson. Yo, we play this game for life, y'all. Zimmer, Zimmer. Yo, on the street, party core, party stage, and party life. Zim. It's not over till it's over, man. Call me, call me, call me back. Welcome everybody. You know about me. 한마디로 말해 우린 아주 좋겠지. 나올 때마다 제다가 딱 깨부셔 깽판지. 깨끼놈들아 여긴 내 나와 바래. 거절하거나 말거나 내 알바가 아니여. 난 나쁜 것보다 더 나쁜 걸. 네가 뛰거나 말거나 내 알바가 아니여. 나 wish my turn 애들은 가라고. Baby don't tell my body. 이제 꼭 되길 바라는 듯해 소리쳐 all about it. Cause I'm gonna gonna get you wet. I'll make it rain, yeah, yeah. They say ho, ho, ho. I'll make it rain, yeah, yeah. 집중 ho, ho, ho. Yeah, yeah. Money long, long, got my finger blow. Money long, long, got my finger blow. I'll make it rain, yeah, yeah. 집중 ho, ho. Go 활짝 뛰겠지 우린 바로 날 손가락질하고 미친놈이 라블로 틀린 말은 아니지 but no problem 따라할 바엔 침이나 뱉지 네가 믿거나 말거나 내 알바가 아니여. 난 나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내가 틀려가 맞던 그거 문제가 아니여. 받아들여 oh. Baby don't tell nobody. 이제 꼭 되길 바래. They don't got 여기저기 손들어 나 여기 와서 흔들어 우리 같이 춤추자 자 이제 너도 흔들어 여기서 다 내려놔 나 얼른 와서 따라해 여기다 손 흔들어 나 지금부터 흔들어 춤추자 나는 없어 더 이상 뺄 것도 없어 내 다른 생각은 안 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해 제발 바른 말은 그만해 난 원래 내가 이래 짠한 감각 속에 너 맞추지 마 재미없어 어제 같은 네 기준에 날 가두지 마 흥미없어 너 재미없어 복잡한 계산은 너 멈추지 마 I'm a girl like this 여기저기 손들어 나 여기 와서 흔들어 우리 같이 춤추자 자 이제 너도 흔들어 여기서 다 내려놔 나 얼른 와서 따라해 여기다 손 흔들어 나 지금부터 흔들어 춤추자 속막히잖아 의미 없어 내 속 느낌 없는 춤만 추고 있잖아 일이 없어 넌 재미없어 날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잖아 I'ma do it like this 여기저기 손들어 나 여기 와서 흔들어 우리 같이 춤추자 자 이제 너도 흔들어 여기서 다 내려놔 나 얼른 와서 따라해 여기다 손 흔들어 나 지금부터 흔들어 춤추자 그 위에 까만 몬스터 Fun on and bongo 무대 위를 컨컨 날아다녀 번번은 앞질러가 번개 Yo can't even be thunder 시원하치 범버 하루 깨게 정서 세간극 느꼈던 것들에 비뚤어진 코뼈 맨위에서 turn up 나밖에 못해 폭격 나 따라하려다 너네 다 똥 묻히고 Welcome to my palace 다 놈들 아직 jealous 이상한 곳에 데려가 줄게 You'll be my Alice 힙이트나 alcohol 난 랩 성명 무대 위에 꽐라 느낀다면 빨라 친구 불러 모아 오늘 봄비 밤새 휴지풀이 너무 퇴장할게 간지 지금 내 기분은 완전 쳤어 하얘 떨어지면 얼어 번호 샴페인 친구 불러 모아오는 봄비 밤새 호루라기 보는 너무 퇴장 간지 지금 내 기분은 완전 쳤어 하얘 떨어지면 얼어 번호 샴페인 내 목소리 정적과 그게 극대지 한 마리 개새가 무대 위 찢어 열정과 폐기 정신 나간 하루 깨 야속 내 몸은 쟁취 Holy shit I love it baby Shake me Ayy dang so me 랩할 때 마치 기분이 비행기 옆에 정신의 일을 붙는 게 책임이면 돼 B.O.B.B.가 빼고는 무대나 B2B 관중 앞에서 왜 관람 간지를 감히 가서 못해 I feel like I'm not going I'm up in the stage 공기 위에 legendary에서 walking all day man 남자면 초시대 포지션이 정서 위 지금 내가 뭐를 하지 느낀다면 follow me 올라 친구 불러 모아 오늘 봄 밤새 휴지뿌리 너무 퇴장할게 갈지 지금 내 기분은 완전 초사하게 떨어지면 너로 번호 샴페인 친구 불러 모아 오늘 분명 밤새 호루라기 불은 너무 퇴장 간지 지금 내 기분은 완전 초사하게 떨어지면 너로 번호 샴페인 대리 불러줘 oh, yeah. 이 밤의 끝에 뭐가 있긴 뭐했어 oh, yeah. 나 오늘 집에 갈땐 대리 불러줘 oh, yeah. 이 밤의 끝에 뭐가 있긴 뭐했어 허다 Ha ha ha! 마시고 쏘세요. 오르네. 섹시하게 내게 up baby 루비 색깔 빛과 우리는 봄솔라 빛의 소리를 더켜 Ready to turn it up 불태워 계속해 Cause now it's time to play yeah. 가까이 잘해 흥건해진 밤이 분위기를 봐 우리 뿌린 party 걸리자 거리는 윗돌인 다리에 이쁘는 건 설레 나랑 보는 살래 Let's get down with me 이건 내 거 맘대로 my body 난 흥이 좋지 실수 듣기 오늘 밤에서 평생 네 옷이 우지부지 마 baby 즐기면 돼 해가 지면 미친 듯이 춤을 출 거야 You take me higher You take me there 마지막엔 다시 심장을 뛰고 있어 나를 믿고 따라와 봐 널 느끼고 싶어 You take me higher You take me there So pretty fly, 여기로 다 데리고 와 Lady, lady, lady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걸 Take it there 모두 미치게 환하게 비추네 Oh yeah